자, 오늘 근대 철학 합니다. 우선 지금 들어오시면서 다 데카르트의 삶의 길인가 하는 그 유인물 가지고 오셨죠? 받았죠?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하겠다고. 두 번째 시간이 데카르트 방법 서술에 대해서 데카르트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카르트 철학을 잘 아는 것은 데카르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또는 철학사가들이 근대 철학을 출발점으로 데카르트를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홉스나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 르네상스에 속한다고 근대에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얄짤 없이 근대예요. 근대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근대입니다. 근대인데 머릿속에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아 근대 철학 또는 근대 사상 또는 근대성, 모더니티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왜 이렇게 발광인지 지랄 발광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재생님 요즘 세상 발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않아도 애들 많이 자살하는데 입제고사까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 거의 뭐 또 밀잖아요. 안 됐어. 애들 참 그렇게 있어. 불쌍하게 쓰죠. 시험이 뭔데 일제고사들 보라고 그러고 지들은 시험 잘 봐서 성공한 인생들이라 그랬을 거야. 저는 그렇게 경쟁적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대학 입학시험 이후로는 몇 명 뽑는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항상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절대평가는 몇 명 뽑는 시험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거 하라고 하면 화나올 것 같아. 시험 보러 가고 그냥 옆에 있는 분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사실 그냥 네 없어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근대성에 대해서 쫙 합니다. 저기 이제 과학과 종교 사이 근대 철학과 계몽 사상 요 부분에 이제 313페이지 텍스트를 펴십시오. 근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대체 주관성이라는 게 뭔가 또는 근대인, 현대인 뭐 이런 말들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몽테뉴 수상록이 있는데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데카르트 사상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저작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철학사에서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 이 방법소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근대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데카르트 방법소설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지난 시간에 홉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휴먼 바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근데 홉스가 얘기할 때 인간의 신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 봤잖아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희 학생. 눈이 예쁜 이승희 학생. 눈이 예쁜 이승희라고 계속 요새 업돼 있어요. 약간. 호메로스 강의 들으면서. 상투적인 형용사에 불과해요. 호메로스 일리아스 있잖아요. 호메로스 일리아스 읽으면 거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상투적인 형용사가 있어요. 그때 아킬레우스를 가리킬 때는 바리빠른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뭐, 헥토르 있잖아요. 헥토르를 가리킬 때는 뭐,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 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예쁜 여자들을 꼭 가리킬 때는, 머리 예쁜 누구?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승희 학생한테, 눈이 예쁜 이승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자기가 눈이 예쁜 줄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훈 왜 그래? 짜증나? 먹고 살기 좀 됐고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하고는 무관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 퍼머넌틀리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문조사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전에 한번 미리해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게 루터 때 지금 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부흥 설교사 분위기로 요즘에 저기 집에 TV가 없으니까 CBS 라디오 일요일마다 들어서 이게 목사님들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는 무관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지금 육체와는 무관하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무관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육체는 육체 자체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일단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질문은 인간의 육체라는 것하고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딱 잘라서 구별될 수 있다는 걸 바탕에 깔고 있죠. 그죠? 구별되는데 그때 이 영혼은 육체의 소멸, 육체가 영혼의 이제 말하자면 독립성을 말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밑에는 또 육체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지금 굉장히 그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근대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이에요. 지난 시간에 홉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개의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경합을 벌였을 텐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심신, 마음과 몸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철학적으로 딱 정식화해서 정리한 사람이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논증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관이 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생각, 육체,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영혼이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으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극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 근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는 물음이에요. 이걸 이제 한번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몸뚱아리는 몸뚱아리고 영혼은 영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른바 영혼과 육체, 영육 혼합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어떤 특정한 작용들이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작동원리를 알 수 없어. 어느 지점부터 영혼이고 어느 지점부터 육체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한 지점에 어디,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거 손과 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뒤통수에 붙어 있는 뭐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전 모르겠고, 그게 이제 그걸 육체와 영혼을 갖다 쪼개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써놨죠. 근대 철학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철학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로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인간관이라고 그러죠. 인간관에 대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313페이지 먼저 근대라고 하는 말 좀 보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근대 철학은요, 딱 두 사람, 이렇게 말하면 무슨 약장수 같은데, 근대 철학은 딱 두 명에 대해서만 잘 알면 돼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주장하고, 칸트 도덕 철학의 핵심 주장. 요 두 개만 탁 알면, 아, 금방. 아, 이게, 응?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데카르트 핵심 철학, 그, 네. 하고 또, 칸트의 도덕 철학. 칸트. 응, 칸트의 도덕 철학. 먼저, 현대라는 말 자체의 투쟁의 시작, 약간은 오만함, 저항을 외친 과거에 대한 거부의 몸짓 등을 의미했다. 현대라는 말 자체는, 그렇죠? 현대라는 말인데, 요새 현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모던이라는 말 있죠. 모던 현대라는 말, 모던이라는 말이에요. 모던. 근데 모던이라는,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데르누스. 이 모데르누스라는 단어는 현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현대인. 그러니까 현대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 모데르누스, 그러면. 그니까, 요즘에 그, 누구죠? 그 나오는 영화. 김혜수. 모던보이. 모던보이, 그죠? 그 영화 제목이 모던보이에요? 예, 네, 모던보이잖아. 그, 김혜수가 모던거리고 박혜리가 모던보이잖아요? 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모던걸. 그때는 걸이라고 했어요.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이게, 보이라고, 이게,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모던 보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모던 보이 이렇게 모던 걸 모던 보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요즘 사람들, 요즘 잘 나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데르누스라는 말은 원래는 특정한 시기의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요즘 잘 나가는, 요즘 잘 나가는 그런 말이에요. 요즘 잘 나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옛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모데르누스의 반대말이 뭐냐면, 모데르누스의 반대말이 이제, 안티쿠스. 이게, 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말은, 뭐, 몇 년부터 몇 년대 사람들을 갖다가 고대인이라고 그러고, 몇 년부터 몇 년대 사람을 갖다가 현대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쟤 좀 낡은 애야. 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안티쿠스라는 말을 쓰고, 모데르누스라는 말을 쓰면은 요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어떤 시대에 들어섰을 때 자기가 요즘 시대를 앞서간다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데르누스다, 현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모던 타임스라고 하잖아요. 모던 타임스.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봐서 16세기 1500년대부터 프랑스 계몽주의를 거쳐서 칸트 시대 이때까지를 근대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요 모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던 타임스라고 그러면은 현대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특정한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 1800년대 초 이때까지를 갖다가 그냥 부를 때 근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이제 특정한 시기를 가리킬 때.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부터 독일 관념론 칸트 철학이, 칸트 시기까지, 역대를 갖다 철학에서는,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이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근대라고 하는 뜻도 되죠. 근데 이때를, 영어로는 모던 타임스라고 그러는데, 독일어에서는 노이자이트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네가 노이자이트, 노이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 새로운이고 자이트가 시대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독일 사람들 자기네가 이제 이 시대를 갈게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뉴에이지라고. 그러니까 노이자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13페이지에 보면은 스콜라 시대,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 로마의 고전들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중세에 고착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을 현대인이라 불렀고, 모던, 모데르누스라 불렀고,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시대 말기에 오카메 윌리엄은 스콜라 초기의 스콜라 철학을 반박한 까닭에 자기를 모데르누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지가 조금 좀 새롭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모데르누스라고 불렀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뭐 그런, 제가 요즘 좀 나가죠. 이렇게 말할 때. 그 그 다음에 18세기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또 현대인이라 불렀고 젊은 낭만주의자도 역시 현대인이라고 불렀다. 이제 모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냥 시대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하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참으로 대체로 봐서 16세기에서 19세기 이르는 이 시대가 참으로 새로운 시대이긴 합니다. 논의자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인 게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대인가를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눈 돌리지 마시고. 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서양 세계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네, 그리고. 네, 인간 중심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먹고 사는 방식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도시가 발전합니다. 땅에 얽매있던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점점 지금 우리 세상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다 굶어 죽잖아요. 열차 하면 그죠? 지금 열차 하면 굶어 죽어요. 이제 뭐 이렇게 땅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줄어들어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오래됐어. 오래됐어? 아, 나는 계속. 근데 이 양반을 보면 온 지 얼마 안 됐다. 몇 달 됐나 이렇게 미안해요. 이게 한 번 이 편견이 생기니까 고쳐지질 않아. 그리고 좀 자기 좀 이렇게 모던하게 좀 하고 다녀봐. 요즘에 이게 뭐지 추수하다 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던 합니까? 오, 이게 지금 모던입니까? 무슨 님이. 제가 안티쿠스예요? 아, 나름 모던한 옷인데, 이거. 칼라만 모던. 제가 나와가지고. 아씨. 나 모자 좀 이따 빌려줘. 어? 자기 나 모자 좀 빌려줘. 아, 나 모던하게 탈락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땅을 떠나기 시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배했을 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여, 314페이지 보세요. 314페이지 보면은, 일단,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순전히 단순화를 위하여,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출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때는 보통 1500년에서 10년을 전환시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근데 편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세계로 알려지게 된 땅에 도착하여 세계의 지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지구적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하면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이라든가 이것은 부수적인 거죠. 종교개혁이 부수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거 있죠. 근대 자본주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시장이 있었다 해서 자본주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순전히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야겠다. 오로지 이웃만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 게 자본주의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증권 투자 이런 걸 해갖고 이게 폐가망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본 적 있으세요? 네. 잊어버리지 못하죠. 돈을 벌면 번 대로 계속 이게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 물신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대체 자기가 먹고 사는 만큼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가늠이 없으니까 이윤이 이윤을 낳고 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는 지금 금융자본주의처럼 실제로 그 돈하고 관련된 물건이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돈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근대 자본주의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한다.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 이윤, 도, 이윤 그 자체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근대가, 근대야말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낡은 우주론의 몰락과 새로운 의미의 과학의 발음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대 서양 철학, 그러니까 낡은 우주론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 우주 자체에, 이 우주 자체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안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 삶의 조직은 이 우주를 닮았고 이 우리 삶의 목적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어떤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딱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그렇게 정한다 해갖고 해보다가 안 되면 좌절하잖아요. 그러다 광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거야. 네? 그러지 않겠어? 이승희 학생 그러지 않겠어요? 네? 유승희 학생 지금 열심히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3살쯤 됐어요. 까마득하다. 지금 23살인데 언제 43살 되나. 20년 후에 갑자기 인생이 끈떨어진 연처럼 툭 되고 허무해. 네? 이럴 때 갑자기 장말동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이러니 갑자기 뿅 하고 쏠리게 되면 이게 사람들 그게 이제 그게 묘한 열렬한 어떤 그 주관성에서 나타나는 그 광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낡은 우주론이라고 여기서 돼 있는데 낡은 우주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우주, 우주에게 우주의 목적이 있고 인간은 그 거대한 목적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생각. 이게 예전에 있던 우주론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선생님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어요? 대기 저기 놓은 거 아니십니까? 네, 잠시 저기 잠시 밤하늘 거의 안 보였어요. 밤하늘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달을 봅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게 앞 베란다 바로 앞에 산이에요. 산이 있으니까 이제 운기 조심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산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네?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철학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신혜 씨, 왜 웃어요? 신내림 받는 걸? 아, 그래.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릴 때 그때 딱 이렇게 베란다에 딱 나타나가지고,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흰자를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돼. 그래야 철학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열린다고도 합니다. 자시. 자시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자시에. 자정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그리고 11시부터 1시 사이 지나서 2시부터, 1시부터 3시 사이는 반드시 자야 된대요, 사람이. 왜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슘은 그때 분비가 된다. 누구죠? 그, 강사는, 수능 강사, 이범인가?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생물학 전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치아가 아주 부실한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은 안 주무시니까 그래요. 그래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쉬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이 칼슘이 분비돼서 치아가 튼튼해지는데, 치아가 분비되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다 나가리가 된대요. 자세요. 이빨 안 좋지? 시골을 떠난 지 오래돼서,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시골 떠난 지 오래되고 잠 안 자면 치아가 부실. 말도 못 해, 지금 이게. 아주 욱신욱신하고. 그러니까 자야 돼, 안식도. 근데 어쨌든,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저는 이게 낡은 우주론을 갖다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하늘 문이 딱 열린다 생각해서 딱 가가지고 이렇게 흰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된다. 딱 그대로 따라하라. 아니, 나는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그 하늘의 기운이 뭔가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녁마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그러니까 베란다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책을 읽어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런 책도 읽을 때도 좀 잘 읽혀요. 한번 해보세요. 천장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장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장이 막히 반지하예요? 아, 오피스텔이라서. 오피스텔이요? 밖에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괜찮아. 창문 열고 해도 되지. 될 수 있으면 산에서 하는 게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산으로 가면 또 안 되겠다, 산으로. 역시 산에 가면. 이런 생각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낡은 우주론 같은 거죠. 그쵸? 이게 천지자연의 이법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 내면에 그대로 풍수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낡은 동아시아적인 어떤 생각들. 이게 서양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대 철학이라고 해봐야 근대라고 해. 1500년에서 10년을 전환시키니까 지금도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런 이른바 노이자이트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오던 생각들이 불과 2, 300년 동안에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급격한 변동의 시대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3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가 계략적으로 본사했던 변화는 중세 후기에서 시작하여 르네상스를 거쳐 18세기와 19세기까지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말은 오랫동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400년인데 인류 역사 전체를 틀어서 볼 때 3,4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짧은 시기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양에 의한 세계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죠.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쓴 것처럼 낡은 우주론이 폐기되고 동시에 우주적인 존재, 인간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끊어진 인간이 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요 단계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 생각이. 특히나 이제 그 31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과학적 진보가 근대 초기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바로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있었고 거기 보면 뭐 화폐의 광범위한 사용도 있었고 두려움과 혐오 역시 철학의 강력한 동기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16세기와 17세기는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새로운 것들이 이게 등장 두글두글하고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6세기와 17세기를 거치면서 종교전쟁으로, 그러니까 가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교의 싸움이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지금 지성사가들이 또는 철학사가들이, 사상사가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게 바로 16세기, 17세기의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 이게 근대를 갖다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 사이사이에 평화로운 시기가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한국도 본격적으로 동학혁명, 동학가보 농민전쟁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까지 거의 100년이에요. 그죠?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몇 년 안 돼요. 1800년에 정조 죽은 다음부터. 1800년에 정조 죽고 한 50년 되면서부터 이 한반도 땅덩어리 전란으로 휩쓸어 들어가요. 그때부터 1850년, 1950년 한국전쟁 때까지. 지금도, 그죠? 지금도 촛불대 집회하러 가면 이게 물대포 쏴갖고 사람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전쟁이지. 가만히 저는 지난 봄에 촛불 집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야, 이게 전쟁이다. 물대포에다가 막 이게 깡목으로 막 방패를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한국 땅에서도 이 잔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100년 동안. 이런 시기,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 16세기와 17세기는 피비린내나고 잔인한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30년 전쟁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 전쟁은 1618년에서 48년까지 계속되어 그 피해자의 수가 14세기 흑사병이 돌았을 때 사망자 수와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각주 62번에 보면 스티븐 툴민의 코스모폴리스 단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경남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즉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이해도 있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해도 있고 하는데 이제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잔인한 전쟁의 시대에 들었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거 있죠. 또 자연과학적인 것,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전쟁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 또 데카르트의 철학에서처럼 데카르트의 철학의 궁극 목표는 뭐냐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묻는 철학이거든요. 데카르트야말로 근대 철학이니까는 핵심적인 태제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흔히 뒤에서 나오지만 몽테뉴하고 데카르트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몽테뉴가 데카르트의 지금 읽어보면 몽테뉴가 참 아기자기하고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결국 시대는 데카르트 편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제 날면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데 여기서 사람들은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찾아내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자연과학에서 찾았냐. 그리고 그 자연과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애매모호한 건 안 되는 거야. 육체와 영혼을 딱 분리해서 육체는 육체대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있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잔인한 살육의 시대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극악스러워졌잖아요. 그리고 IMF 부재금 거치면서 완전히 물질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유럽에 제가 여기서 이제 혼자 생각해보기로는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16세기와 17세기 특히나 1600년대 초반에 그 30년 전쟁이 없었으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이 하게 돼요.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빌면 제가 30년 전쟁에 관한 그 책을 여러 번 제가 읽어보기도 하고 번역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30년 전쟁이 어떠냐 하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오늘날의 독일 땅 떠올리죠. 독일 땅 전체가 낙골당이었다 이런 거죠. 그 스티븐 툴민의 코스모폴리스에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시대. 생존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을 갖다가 하는 것 이게 이 목표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 바로 그런 피비린내나고 잔인한 시대에서 근대 철학은 거기 보면 우선 당시 혹독한 세계 상태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종교적 반목과 불관용 및 과도한 상호 비난 등에 대해 무언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거기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까칠한 철학. 까칠하다는 표현. 까칠하다는 표현이 요새 우리는 그냥 이게 이해가 되지만 학문적이지 않으니까 너무도 엄격한 철학이에요. 영어식 표현은 스트릭트하다는 스트릭트. 엄격하고도 깐깐한, 그죠? 조금의 여지도 없는 이렇게 스트릭트한 철학을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고 그것이 생겨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따스하고 온화해서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인문학도 발전하고 인문학의 이기가 어디서 있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까칠해지니까 인문학을 인문학은 이렇게 널널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널널할 때 헐렁헐렁하게 세상에 한국이라는 하는 나라가 워낙 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돼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효용이 없는 거예요. 까칠한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인문학의 위기가 닥치면 인문학을 갖다가 발전시키려면은 복지를 늘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인문학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대 철학은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사가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대 철학은 철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을 탐구하는 과학적인 수학적인 모형,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모형에 따라서 인간의 사유를 갖다 세우려고 하는 시도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해버리는 그런 시도가 바로 근대 철학이죠. 그래서 근대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 근대 철학의 목표가 있죠.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 즉,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인데, 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은, 아기를 낳았을 때,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저, 시어머니들도 바쁘죠.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키울 때 말이죠. 이제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이렇게 이제 육아백과 이런 책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인 의학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나 옛날 노인네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며느리하고 시부모 사이 이렇게 말하자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적당한 얘가 아닌 것 같네요. 다들 애기 얘기 나오니까 썰렁해져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돼? 이 사례가? 아, 됩니다. 이해가 돼? 네.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가령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숫자를 세 번 돌려서 올리잖아요. 왜 세 번 돌려서 올립니까? 3세판이 좋으니까? 한 번 하면 서운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지금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즉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팩트, 사실에 근거한 또 뒷받침 있죠. 이것이 안 되면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요거는 얼마 되지 않은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저기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세 번을 돌려서 올려요. 근데 저번에 한 번, 아, 두 번만 한번 돌려봐야겠다. 제가 두 번만 돌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 번 돌려라. 두 번 돌려도 아버지 다 잡수세요. 그냥 바로 드려도 돼요. 어쨌든 술만 드시면 되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표현이, 우리 어머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 수천 년 아니에요, 어머니. 400년밖에 안 됐을 거야. 진짜 이게 제사 이 세레모니 말하자면 매뉴얼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7세기 이후일 텐데요.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 무조건 수천 년 이어져. 수천 년. 신라시대 때 제사 안 지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려온 어떤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관습적으로 타당한 것들. 근데 지금 더 이상 근대는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근데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것.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사태를 해명하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근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는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다 싸움 질라고 임마. 100년 동안 싸움이나 했어. 그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갖고 와봐. 어? 천국에서 뭐 연락 오나? 응? 객관적인 팩트 아니잖아. 이렇게 딱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대답할 대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객관성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진 게 특히나 이 팩트의 근거에서 모든 사태를 객관적 사실의 근거에서 모든 사태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 태도, 이 태도가 말하자면 근대 철학 또는이란 말을 제가 지금 썼어요. 근대 과학하고 근대 철학은 그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듯.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네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 해도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한테 내 주관에 나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성에 대한 강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땡이다. 내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수 없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 해도 나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주관성에 의한 이걸 이제 말을 만들어서 막 표현해보자면 주관성에 의한 객관적 사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용서 안 돼. 이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저처럼 제가 11시부터 1시 사이에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 기운을 좀 봤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근대 철학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한테 그렇지. 대근 근대 철학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따옵니까? 뭐 중세 시대 어디 저기 그 저기 스페인 산골짜기에서 그 철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근대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바로 이렇게 그 기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당 몇 바이트씩 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만 하고 싶어 하면서, 예. 만약에 그 객관적인 것이 나의 주관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객관성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게 이 모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정신병자. 아니, 그래, 이제 정말.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우리 317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보면은, 근대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아, 썩 기분 좋은 철학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로봇설명에 써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잘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추구하면서도, 내한테 이게 설득되지 않으면 성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야. 내가 정말로 틀림없는 걸 알고 있나. 이게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전에는 내가 이걸 똑바로 알고 있나?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나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맞아요. 네?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뭐냐? 근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철학용으로 자기의식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그러니까 그 전, 근대 이전 사람들은 전혀 따져묻지 않았던 내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기는 거예요. 학문 국가가, 철학국가.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틀림없이 아는 건지,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나 성찰 보면 내가 뭘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가 지를 못 살게 굴어요. 계속 박복이지. 그러면서도 계속 객관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식을 새로 하면서 네. 다시 또 새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뭘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믿을 건 돈밖에 없다든가, 뭐, 비접을 한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 영혼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우주 속에서의 아주 고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우주의 하나의 고귀한 존재임을 확실하고 고요한 평화를 얻어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고요한 평화,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르시들 때보다도 더 광신적인 어떤 그런 게 그래서 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둘 다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부모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에서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그런 뭐 컨텐츠라든지 그런 활동, 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런 물질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집착, 과도한 추구라든가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똑같이 있지. 이렇게 네. 양립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니까. 안 벌리니까 이 씨발 또 점 보러 가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도 장난 저기 뭐 인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소망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겠어요? 아니면 이제 나같이 안 되는 사람들 이제 교회도 다닐 그 정성도 없는 놈들 이제 저녁마다 이제 산에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산 기운 받아서 뭐 좀 해보려고 바샤 바샤 맨날 저녁마다. 오늘 지금 몸도 아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산기운 좀 받아야겠어. 빠삭빠삭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317페이지에 이제 로버트 솔로몬이 근대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아 썩 기본적인 철학은 아니다. 라는 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주관성,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 즉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나에게 설득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철학은 못됐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모든 불확실의 가능성을 갖다 다 제거해버리고 확실성으로 향해가는 그죠? 확실성을 향해 올인하는 몰빵하는 태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한 거야. 그 불확실성을 또 우연성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태도,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생은 원래가 그렇게 불확실한 덩어리지 한 사람이 바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몽테뉴는 굉장히 저도 예전에는 몽테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어떤 철학 공부를 하게 된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고백하자면, 아, 고백이란 말 쓰니까. 약간, 간증, 예? 간증, 신앙 간증 같아요. 근데, 철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철학 전문가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9은, 이, 자기 인생이 너무 불확실하고 세상은 불확실하니까 인생과 삶을 꿰뚫는 하나의 뚜렷한 원리를, 확실한 원리를 알고 싶어서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철학 공부가 몽테뉴처럼 이렇게, 아, 인생 그렇게 확실한 거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에서 몽테뉴, 우리가, 아, 저는 몽테뉴를 좀 공부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과를 가지. 국문과를 가거나, 그 몽테뉴 소설이야. 몽테뉴 수상록 이런 게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리차드 로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리차드 로티를 전공한 이우선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 이 몽테뉴의 철학이 참 이게 딱 마음이 따뜻해지는 철학이고 이렇게 좀 까칠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몽테뉴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몽테뉴도 이렇게 약간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좋아한다고 말하면 아직은 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그래도 철학은 확실한 그 토대를 가진 학문, 이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광고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만 이 학과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철학을 교양 삼아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석사전 박사전 이렇게 다니면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아, 좀 이렇게 널널하게 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그런 소리 할 거면 뭐하러 철학은 확실한 정초를 가진 학문이어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게 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데카르트적인 있잖아요. 데카르트적인 태도들이 몸에 배 있어요. 데카르트적인. 그래서 그런지 이 몽테뉴 이런 거 읽으면서는 막 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데카르트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에 몽테뉴 읽으면서 짜증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런데도 아 이제 이렇게 저, 아 몽테뉴도 좋구나. 몽 좋아. 몽 성이 몽시라 그런지 몽몽몽 좋아. 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저기 이제 그 318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일단 수상곡이에요. 몽테뉴는. 근데 거기 잠깐 보면요. 몽테뉴를 보면 318페이지 밑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르네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확실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학문을 정초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르네 데카르트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줄부터 보면 데카르트는 객관성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논증하기 위하여 주관성과 논리의 사용, 즉 수학적 방법으로의 동시적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주장한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방법에 대해 숙고하고 이성의 규칙을 고안하며 명백한 것을 의심한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수학적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관성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논증하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든가 이게 바로 이제 근대 철학의 전형인데 그것 점에 있어서는 데카르트가 아주 탁월한 전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셸 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주로 에세이, 격언집, 단장 등의 형식으로 남긴 일련의 프랑스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랄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이때 모랄리스트 도덕주의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모랄이라고 하는 말이 도덕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그냥 관습 정도 됩니다. 풍습. 그러니까 에세이스트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적인. 과학자나 수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방법론적인 논문이 아닌 수상록을 썼다. 그래서 넘겨보면 그 320페이지 보면은 여섯 번째 집 위에서 몽테뉴는 데카르트와는 아주 사이가 나빴다. 그러겠죠. 데카르트는 오직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만을 찾았으며 그런 진리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없었다. 이 데카르트의 태도.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몽테뉴는 인간의 차이, 즉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우연성에 매혹되었다. 데카르트는 필연성, 영원성, 즉 다른 말로 하면 비인간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몽테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인간의 믿음과 행위 우연성에 매혹되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몽테뉴는 삶의 철학을 발전시킨 고대의 기술을 추구하였다. 불행히도 철학의 시대 정신이 나아가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철학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프랑스 문화연구 속에 문단의 거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철학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거성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철학의 시대 정신은 확실한 것을 향해 가는 때였는데 몽테뉴는 이제 여기서 인간의 믿음과 행위 우연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람이고 데카르트 즉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만을 찾았던 데카르트와는 달리 몽테뉴는 바로 우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 현대에서 만약 비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두 사람을? 예. 그러면 예. 오히려 더 철학적인 게 몽테뉴야. 그렇죠. 철학적인, 예. 데카르트는 과학 철학자고. 과학자라고 해요. 과학 철학이라고 하면 과학자죠. 과학자죠. 데카르트는 수학자입니다. 예, 수학자고. 수학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로 보면 오히려 데카르트가 아니라 몽테뉴가 더 철학. 그렇죠. 네. 철학, 우리가 아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좌표라는 거 아시죠? 좌표. 어떤 것의 위치를 여기다 놓고 얘하고 이렇게 해서 뭐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의 위치를 갖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좌표. 이 좌표를 가지고 어떤 것의 위치를 갖다 설명하는 요 방식 있잖아요. 이걸 창안해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파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지상에서 몇 센치? 그래서 벽에서 몇 센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파리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그러면 파리는, 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사라지고 딱 그 점 하나만 우리에게 남은 거잖아요. 이거, 이런, 이게 이제 이를테면 모눈종이 있죠? 그러니까 모눈종이 데카르트가 만든 거거든요.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삶의 지혜를 주는 것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몽테뉴가 철학자죠. 데카르트는 과학자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아, 인간의 우연성과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배자들이, 국가의 지배자들이 데카르트 좋아해요.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너도 나도 과학 왕립협회 이런 것들 갖다 왕들이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과학자 협회. 그게 통치 이데올로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때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이 데카르트를 잘 나가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까칠한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훌륭한 통치자의 조건을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있으며 삶의 지혜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이 벌어주게 생긴 사람을 우리 선호하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제를 살리는 자가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갈수록, 그, 온화한 인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지배자로 나서죠. 미국의, 미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둘이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다, 이렇게 보질 않고 저는 그렇게 봐요. 법률가들 빅싸움다. 법률가. 또 빌 클린턴도 법률가였죠. 법률가의 지배가 법률가의 지배가. 이를테면 여러분들 아는 그 해리 트루먼 있죠. 트루먼. 해리 트루먼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풀타프 영웅전 있죠. 그걸 읽었다는 걸 늘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했대요.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이제 그런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해리 트루먼이 마지막. 그 이후 사람들은 다 법률가들이 이제 법률가들이 이 세계를 정치 지배자들로 나서는 건 뭐냐? 그만큼 사회가 확실하고 각박해졌다는 그런 것을 그 데카르트 바로 그런 근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